50 languages. 35. 35. 35. في المطار. 공항에서. 공항에서. أريد أن أحجز تذكرة بالطائرة إلى أثينا. 아테네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아테네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هل هو طيران مباشر؟ 직항이에요? 직항이에요? من فضلك مقعد أعلى النافذة لغير المدخنين. 창가 자리를 주세요. 비흡연석으로요. 창가 자리를 주세요. 비흡연석으로요. أريد أن أؤكد الحجز.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예약을 확인하고 싶어요. أريد إلغاء الحجز.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أريد تبديل الحجز.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متى تقلع الطائرة التالية إلى روما؟ 로마행 다음 비행기가 언제예요? 로마행 다음 비행기가 언제예요? أما زال هناك مقعدان؟ 두 자리를 살 수 있어요? 두 자리를 살 수 있어요? لا, لم يبقى سوى مقعد واحد. 아니요, 한 자리만 있어요. 아니요, 한 자리만 있어요. متى سنهبط؟ 언제 착륙해요? 언제 착륙해요? متى سنصل؟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متى تسير الحافلة إلى مركز المدينة؟ 언제 버스가 시내로 가요? 언제 버스가 시내로 가요? هل هذه حقيبتك؟ 그게 당신의 여행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여행 가방이에요? هل هذه حقيبتك الصغيرة؟ 그게 당신의 가방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방이에요? هل هذه أمتعتك؟ 그게 당신의 짐이에요? 그게 당신의 짐이에요? ما وزن الأمتعة المسموح بها؟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20 킬로. 20 킬로요. 20 킬로요. كم فقط 20 킬로? 네, 겨우 20 킬로요. 네, 겨우 20 킬로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